주최 배고 2016년 농업부문 사회주의 증산경쟁 총화모임이 24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됐습니다. 리철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문, 농근맹, 경쟁단위 일꾼들, 농업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경쟁총화 보고에 이어 순위가 발표되고 평양시와 안악군, 안악군 덕성협동농장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민과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민과국 내각의 명의로 된 표창장과 순회 우승기가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강계돼지공장, 흥주닭공장, 고산과수종합농장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민과국 내각의 명의로 된 표창장과 순회 우승기가 수여되었습니다. 모임에서는 주최 106, 2017년 농업부문 사회주의 증산경쟁 요강이 발표되었습니다.